Start your up. 매주 월요일 당신이 몰랐던 성공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여기는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은 포화 시장 속에서도 막강한 경쟁력을 자랑하는 기업들의 비밀과 성공적으로 시장에 발돋움한 스타트업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브랜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사 3천만이 선택한 패션 쇼핑 앱 지그재그입니다. 많은 2030 세대들은 보세 옷을 애용하죠. 보세 옷의 성지 하면 저는 동대문 의류시장이 떠오르네요. 여기 동대문 의류시장을 통째로 옮겨놓은 쇼핑앱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브랜드는 바로 누적 거래액 3조 원을 돌파한 패션 쇼핑앱 지그재그입니다. 배우 윤여정을 모델로 내세운 지그재그는 여러 쇼핑몰들이 입점해 스토어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브랜드, 한마디로 인터넷 백화점입니다. 지그재그에 입점된 스토어는 약 5,500곳으로 매월 340만의 이용객이 지그재그를 방문하는데요. 지난 6월까지의 거래액이 이미 9천억 원을 돌파하며 올 한 해의 거래액은 1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업계에서 큰 입지를 다지고 있는 지그재그. 최근엔 카카오의 자회사로 인수합병되며 또 한 번의 주목을 받았죠. 무려 1조 원이라는 큰 금액을 받고 편입된 지그재그의 시작엔 자신을 평범하다고 정의하는 서정훈 대표가 있습니다. 서정훈 대표는 스포츠 및 외국어 관련 앱으로 사업을 시작해 마련한 자본으로 지그재그를 설립했습니다. 앞선 두 서비스가 큰 성공을 거두진 못했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지그재그는 철저히 국내 시장을 타깃으로 개발됐습니다. 서정훈 대표는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의식주 분야의 사업을 구상했고 배달앱과 부동산 앱들이 선점하고 있던 식과 주 분야 대신 패션 업계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그재그가 출시되던 시기인 2014년에서 2015년 즈음엔 동대문 의류업체에서 옷을 떼어다 판매하는 개인 쇼핑몰들이 급격하게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서정훈 대표는 동대문 의류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동대문에서 의류사업을 하는 지인들과 연매출 100억 원을 올린다는 개인 쇼핑몰 운영자 등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마 한양대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 학우분들은 컴퓨터로 쇼핑몰 한 곳 한 곳을 방문해야 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제 취향의 쇼핑몰들을 즐겨찾기 폴더에 넣어놓고 구경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대다수의 쇼핑몰 방문자들은 직접 쇼핑몰 이름을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브라우저의 북마크 기능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서정훈 대표는 모바일에서 패션 쇼핑몰의 북마크 역할을 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지그재그의 Z결제는 지그재그 통합 아이디로 로그인했을 때 각 쇼핑몰에서 고른 옷들을 한꺼번에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여러 패션 쇼핑몰의 상품을 하나의 앱 안에서 구경하고 선택한 제품들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서정훈의 주변인들은 모두 입을 모아 그의 아이디어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자 지그재그는 무서운 속도로 앱 출시 1년 만에 다운로드 400만 회를 돌파했고 정식 서비스 당시 300개였던 쇼핑몰 리스트는 반년 만에 100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별점이 지그재그가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게 했던 걸까요? 그 비결은 바로 빅데이터 활용에 있습니다. 지그재그는 단순히 이용자와 스토어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의 기능을 뛰어넘어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를 적용했습니다. 이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면 AI 기술을 통해 자주 방문하는 쇼핑몰, 관심 상품, 구매 이력 등 구매자의 데이터를 분석해 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 앱 메인 화면에 제시되는 상품들이 다른 것이죠. 패션 큐레이션 덕분에 10대와 20대 사이 젊은 고객층은 옷을 구매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습관적으로 지그재그 앱에 방문하기도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그재그는 또한 빅데이터를 배송 시스템에도 적용했는데요. 기존 쇼핑몰 이용객들은 작성된 리뷰를 통해 배송 속도를 짐작해야 했다면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상품 주문 시 배송 출발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밤 12시 이전 주문 시 다음 날까지 배송해주는 직진 배송 서비스 덕분에 소비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옷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판매자의 창고 구축과 재고 부담 역시 줄여졌다고 하네요. 실제로 서정훈 대표는 과거 인터뷰에서 성공의 핵심이 패션도 유통도 아닌 빅데이터라며 장바구니, 접속기록, 검색어 등 쌓인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그재그는 2019년 나우나우라는 이름으로 일본 진출을 시작했고 현재는 카카오와 함께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은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은 패션 테크 기업 지그재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엔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할 브랜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보도의 김예솔, 기술의 김혜인, 저는 고송이었습니다. UBS